나만 자꾸 쳐다보면 어떡해. 화끈화끈 빨개지면 어떡해. 감기 걸린 듯이 열이 나잖아. 다 당신 때문이야. 어떤 말 해도 반짝반짝해. 어떤 표정 해도 반짝반짝해. 꽁꽁 얼었던 내 맘을 녹여줄 내 사랑 꿈탱이니까. 잔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리면 날 안아줘. 줄 거야 그